우리 팟캐스트를 소개를 해야지. 존댓말로 한다고 했잖아. 어. 이름을 얘기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내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치. 아, 하려니까 되게 짜증난다. 왜? 어. 아까까진 신났었는데. 아, 이름 얘기하려니까? 응. 그럼 이름을 하지 마. 난 이름 없는 거야? 아니 그냥 다음에 하고 싶을 때 해. 아.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아니야. 사실 형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을왕리해수욕장에 나와 있는 무능이에요. 무능. 응. 넌 누구냐? 저는 무명입니다. 흉내내는 거야? 이름이 없어요. 아, 이 팟캐스트 제목은 뭐였지? 서부간선.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키치하이커. 키치하이커가 무슨 얘기죠? 서부간선에서 차를 잡는 걸 히치하이킹이라고 한다 치고.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히치하이킹을 하기 싫은 거지. 그렇지. 좀 더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해야지 병신 같은 히치하이킹이 되지? 아, 상의탈의를 해야 되나요? 뭐 상의탈의를 한다거나. 여자는 되게... 상의탈의를 해야 되고 남자는 하의탈의를 하고. 그러면... 둘 다 보기 싫다. 그럼 뭐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아. 섹시한 척 하는 거. 섹시백. 응. 여자는 되게 막 끈 패티 올려 입고 마초맨 막 같은 흉내 내면서 막 안 태워질 거야? 아, 이런 거. 아, 저희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시험이니까. 네, 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 지는 이제 한 반년 좀 넘었으려나? 그 정도 됐고 만난 횟수도 손에 꼽아요. 결론 안 친하다는 얘기죠. 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네. 다만 같은 연도에 태어났고. 네. 뭐 얘기하다 뭐, 보니까 20대도 대충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뭐 누구 하나도 별로 잘난 맛도 없고 그냥. 그렇지. 네. 찌질하고. 왜? 아 그래 나만 찌질할게. 아니 근데 난 너도 찌질하다고 생각 안 하고 나도 나는 찌질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둘 다 찌질해. 그래서 음악 얘기를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취향도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하는 게 같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둘이 노래를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상대방이 너 들어봐 한 노래를 듣고 그걸 서로 뭐라 그럴까 재생 리스트를 공유를 해가지고 그 음악을 열심히 들어본 다음에 둘이 만나서 너는 이 노래를 왜 좋아하니? 난 이거 들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노래, 이 아재스러운 노래들을 주로 소개하는 컨셉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컨셉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을까? 나 싸울 것 같아. 나 오늘 왠지 시비 엄청 걸 것 같아. 싸우는 거를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왜 갑자기 인터뷰하지? 응? 아니 내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본 거지. 이 팟캐스트를 송출하고 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난 무반응이었으면 좋겠어. 아, 아예? 응.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반응이 있는 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다가 누군가 반응을 하면 난 개인적으로 초대할 거예요.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30대 후반이거든. 너 무섭니? 30대 후반이면은 아직 한참 자랄 나이인데. 아직 한참 흘러 떨어지는 낙엽 보고 눈물 흘릴 그럴 나이인데. 그거는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 하는 거고.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땐 무서운 게 없어. 아 그래요? 뭐 뭐만 해도 빵빵 터지고 아직 한참 감성 예민할 나이인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 하긴 남 앞에서는 그럴 나이 지났네요. 저 오늘 첫 녹음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거국적으로 바닷가에 거국적으로 저희는 다음부터는 동네에 살 거예요 그냥. 바닷소리 들릴까? 아 여기서 잠깐 개인을 올리면 들릴 거예요. 개인을 좀 들려? 됐어 바닷소리 보. 네 앞에서 커플이 셀카 사진을 아름답게 찍고 있습니다. 재수 없어 꺼져.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랑 저랑 음악 얘기를 하자고 의기투합한 거라서 앞으로는 존댓말을 거의 안 할 겁니다. 네, 좀 그런 컨셉이 그냥, 그런 컨셉입니다. 둘이 네. 약간 이제 한적한 동네 편의점에서 만나가지고 살짝 술기운이 돌면서 신세한탄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그런 컨셉이라 존댓말 하기 원하신다면 뭐 어떡해. 존댓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냥 친구랑 밖에. 쓰다 떠는 건데. 네. 컨셉이 그런 컨셉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에 말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네. 우리 첫 음악부터 한번 아 떨려. 블루투스 오디오로 듣는 거지? 블루투스 네. 스피커로? 네. 야, 너 존댓말 하지 마. 아, 이제부터 아,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 여러분 누가 들을까? 오케이, 고. 유튜브인데 화면을 꺼버려. 아,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들썩하다 아주 그냥. 아, 너무 좋아.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 조개구이집하고 좀 어울리는데 덥네. 분위기랑 어울려. 그게 전부 다 생각해왔어. 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맥주 나도 드시죠. 맥주 찌든 내 튀김기는 내 그게 전부 다 생각했어요. 노래를 좀 줄이면 이제 얘기를 해볼까? 들어봤지?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니까. 아 그냥 우리가 소개를 하면 되지. 아, 네, 그래. 이제 조그맣게 깔아놓고 지금보다 이 정도? 소리는 들어가지. 네. 근데 더 줄여야지 사람들한테 우리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소리를 좀 많이 줄여. 아 너무 줄였다. 조금 키워. 이 정도? 조금 더. 이 노래 제목이 볼빨간의 인생 역전타네. 난 기존에 볼빨간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못 들어봤어. 아 진짜? 처음 듣는 거야. 볼빨간이라는 사람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아 근데 최근에 어쩌다가 미생 OST에 볼빨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아닐 모르겠는데 걸? 볼빨간이라는 사람이 사춘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부르는 건 여자야 근데 또. 아니야 그러면. 그건 딴 사람인데. 왜냐면 볼빨간은 이 앨범 하나만 냈고 이 앨범은 다 뽕짝이야. 아, 다 이런 식이야? 이거 아니면은 그 예전에 왜 백두산이었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뭐 그 노래 모르겠어? 잊어버린 기분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 아, 굉장히 발랄하다. 발랄하고 굉장히 코막힌 목소리로 부르는 흥 많은 아저씨인데 나는 노래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왔나. 가사가 되게 막 팍팍 꽂히지 않았어? 그럼 물론 그렇지. 꽂히기도 하고 이게 되게 절실한 느낌이 들어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파일럿은 자기소개를 하는 노래를 가져오기로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얘가 이 선곡한 의의는 무엇인가 너무 궁금한데 파일럿을 녹음하기 전까지는 대화가 금지되어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노래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 얘기하지 말자고 너 이제부터 나한테 말하지 마 대화 금지야 그래서 무슨 소리지? 전타 아 타석에도 못 들어왔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그러니까 인생 역전타 때리고 싶은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예전에 카바레 사운드라는 레이블이 있었던 거 기억나? 거기에서 낸 앨범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헤비메탈을 하던 사람이야. 어떤 안 느껴져 어떤 창법에서 이러는 게 이거보다는 고음 부를 때 특히 막 꺄오 막 이러면서 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그 레이블에 뭔가 관련자였을 거야. 그래서 왜 그때쯤에 이제 노래 다 들었다. 그때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 홍대 그런 씬에서 힙합 쪽에는 이종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좀 뭔가 펑크 쪽에는 또 뭐 드럭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른 분위기였잖아. 뭐 모던 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뭐 오브라더스라든가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앨범을 내고 나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되게 인생이 좌절스러웠었어. 내 인생이 인생이 좌절스럽다 하면 그냥 되는 일도 없고 굴곡이 있어서 되는 일도 없고 내 인생이 뭔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이게 너무 유쾌하게 나를 위로를 해주는 거야. 노래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맥주 나르던 시절 난 생맥주도 날라본 적은 없지만 생맥주를 마시면서 날라보지 않았는데 호프집 알바를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 동감이 돼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아. 어. 그거 말고는 할 수 없는 청춘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난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내가 느끼는 것도 비슷했거든. 여기서 궁금한 게 알바를 해본 적은 있어? 어. 어떤 알바? 나 제일 어이없는 걸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런 호프집 알바에 준하는? 아니야, 나 이런 거 이길만한 알바한 거 있어. 호프집 알바에 준하는 거는 홍대에 있는 어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해본 적 있고. 아, 주방? 어. 서빙이 아니고 주방? 어, 그래서 막 한 달 일하면서 계속 양파만 썰어봤고. 아. 샐러드용 양파, 파스타용 양파, 리조또용 양파 다 다르게. 아, 달라? 어, 다 아. 달라. 막 칼 잡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 거 했었고. 아니야, 잠깐만. 그런 거 말고. 그거 되게 폼 나는데, 그렇게 일견 듣기에는. 그래, 그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건 별거 아니었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어. 그거보다 어이없는 건. 벼룩시장? 그런 거 처음 나왔을 때였단 말이야, 20대 초반에 뭐가지? 우리. 어. 거기에서 광고를 보고 갔어. 전화 상담을 하면 된대. 그래서 나는 막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건 줄 알고 PM. 찾아갔지. 근데 무슨 지하실로 데려가더니 어,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전화기가 한 대 있어. 의자가 있고 테이블 있고 전화기가 딱 올려져 있어. 여기에서 일을 하면 된대. 한 방에 하나? 어, 방 어. 하나에 전화기 한 대, 의자, 테이블. 이게 끝이야. 창문 같은 것도 없고. 거길 들어갔더니 폰팅! 어. 서비스. 아, 받는 쪽. 어. 아. 내가 받는 건 거야. 난 받고 돈을 받는 거야. 나한테 가명도 지어줬어. 어. 너는 서울에 사는 여대생 누구다. 나 이름도 기억난다. 뭐, 현진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더 말도 막 더 팍팍 하고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더 막 남자애처럼 내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센 척 하고 싶어서. 나한테 자꾸 구박하는 거야. 목소리 좀 예쁘게 내라고. 내가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내가 너네 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거야 이러고 관둔 적 있었어. 참 병신 같은 알바야. 호프집 알바하고는 약간 그 괴가 다르긴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왜냐하면 호프집 알바가 되게 좀 몸이 고단한 거? 아니, 몸이 고단한 게 아니라 취객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아, 취객을 이렇게 물론 몸도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 어. 넌 해봤어? 나 잠깐 해봤지. 호프집 알바 해보고 이제 포장마차. 포장마차에서 하면 이제 취객을 상대하는 일. 포장마차에서 뭘 한 거야? 뭐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들고. 뭐, 네 혼자?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혼자. 이제 맡기고 가고 같이 일하는 형을 맡기고 가고 그래서 혼자 장사하다가 4시에 이제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차로 하는 길거리에서 하는 아 트럭 같은 거? 어 트럭 같은 거 푸드로 하는 이제 짜장도 말고 우동도 그럼 말고 그럼 네가 좀 더 이 노래에 가깝네. 이 노래에 나오는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그치 그때 공군잠바 입고 이게 그 안주 만들고 이렇게 면을 치대야 되니까 앞치마가 이만큼 길다고 면을 치댄다고? 그런 것도 면기가 이렇게 있는데 직접 메인은 하는 거야? 어 직접 하는 거지. 헐. 메인은 짜장우동이 메인인데 짜장우동이 메인인데 다른 것도 조금씩 해주고 그런 건데 반죽을 해갖고 면을 뽑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건져서 이렇게 말아주고 그게 이제 보통 메인 타겟은 이제 딴 데서 술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출출한 사람들 그걸 타겟팅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 대학교 앞에서 하는데 우리 동네가 시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술 먹고 싸우는 애들도 엄청 많고 특히나 생각이 나는 게 그 장사하는데 옆에 간판집이 하나 있었는데 간판집 큰 아들이 무슨 집? 간판집. 아, 어, 어. 간판집 큰 아들이 아주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 저녁 우리가 이제 한참 9시 피크고 12시 전에 피크고 그리고 4시 새벽 4시에 이제 첫차 다니기 전에 피크고 이런데 사람들 많을 때 와가지고 사람들 많으면 한여름에는 한 20테이블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바깥에다가도 호로 밖에도 테이블을 놓으니까 그러면은 와서 바지를 벗어 속옷을 다 벗어 딸랑딸랑 거리면서 흔들어 손님 다 나가지 몇 살이었는데? 그때 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 30대 초반이었을 거야 또라이가 아니라 정신병 아니야 그러면? 술 먹고 와서 아 근데 그게 지인이잖아 우리 사장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봐야 되는 사람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그 집 부모도 계속 그 집 부모가 간판집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두드러 패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입혀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곱게 근데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바지를 내린다 그럼 그 타이밍에 손님이 다 빠져나가 돈도 못 받아 나가면서 아, 돈 주고 가시라고 이러고 못 한단 말이야 사진을 찍어놓지 그랬어 근데 깼을 때 보여줄게 나중에 한번 팼어 골목 끌고 와서 골목 끌고 와서 뒤지게 팼어 근데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건 아닌데 좀 빈도가 줄어들었지 아우. 거기서 이제 취객을 상대하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이제 술 먹고 온 사람들, 배달시키는 짜장면 이렇게 먹다가 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그게 재밌기도 한데, 왜냐면 난 그때 굉장히 큰 재미를 느꼈거든. 그때 내가 고3이었는데 그 수능을 반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나는 꽤 재밌었어. 왜냐면 이제 우리 피크타임은 아까 말한 것처럼 9시, 12시, 새벽 4시인데 12시하고 새벽 4시 사이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겨울에 이렇게 그냥 이런 큰 사거리야. 큰 사거리인데 한쪽 구석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눈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차들이 아무도 안 되는데 나 혼자 거기 앉아갖고 손님도 아무도 없는데 그 우동 누가 오면 빨리 말아줘야 되니까 물은 계속 끓여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김이 막 나와. 김은 옆에서 모락모락하고. 서글픈데 낭만 있다. 어, 그 나는 낭만 있다고 생각한 게 눈이 다 내려서 사거리 왕복 6차선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눈으로 딱 덮이면은 좀 전까지 대학교와 번화가였는데 그냥 논두렁이 돼. 눈이 간판불 다 꺼지고 눈이 다 깔리면 여기는 분명히 시내였는데 그냥 갑자기 논두렁이 돼. 아무것도 없는 논두렁이 돼. 눈이 이만큼 쌓이면 그러면은 이제 공군잠바 입고 머리 뭐 하나 쓰고 앞치마 손 줄어서 담배 이렇게 피고 있는 거야. 손님 올 때까지. 나 근데 여기서 문득 되게 뜬금없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었어? 야 이거 노안으로 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 알았어. 노안은 다음에 오케이. 얘기할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야. 어. 이런 식으로 뭐 노래 나올 때마다 수다 떨기 시작하면 막 밤새겠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굳이 나 소개하는데 넣은 이유가 그때 어린 내가 듣기에 이 볼빨간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한 적어도 10살은 넘게 많고 인생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쓸 수 있고 이거를 개그로도 승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그잖아. 노래도 이게 막. 승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아, 그렇게 그렇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이때 20대였어. 아, 20대 뭐 후반 뭐 그 정도? 어. 그러니까 우리랑 한 7, 8살 차이 나는. 그리고 굳이 이제 이거를 시작하자 했을 때 이 노래를 내가 떠올린 이유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적절해. 이 사람이 이 앨범을 내고 나서 큰 활동을 안 했는데 한 번 지산에 온 적이 있어. 아. 그래서 대단한 공연은 아니었지만 되게 병신 같은 어떻게 죄송하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되게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아마추어 같지? 이런 느낌의 그런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만담쇼 같은 걸 했어 그때. 지산에서? 지산에서.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뒤쪽에 주점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였냐면 곱창전골에서 나온 부스였어. 혹시 곱창전골 알아? 비 많은 가게? 거기에서 나온 부스여가지고 신청곡 틀어주고 DJ로 쓴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내가 막 팬이에요 이러고 막 찌찌찌찌거렸거든. 근데 올해 지산에 나와.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던 더 의미가 거. 있다. 올해 지산에서는 또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양반이. 이제는 아마도 40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 됐겠지. 그렇죠. 그 정도 됐겠네. 특이한. 내가 이 노래 듣고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하는구나. 왜냐면은 이게 자기소개의 곡이었기 때문에 나도 곡 선곡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망설임 없이 곡을 투척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데서는 많이 생각하면 안 돼. 자, 다음 곡. 좋았어. 간다. 아이고 또 내느려다. 랜덤이니까. 어머,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 노래야. 영화에서 그 영화에서 그 어린 제이비가 너무 심장신난다. 영화에서 어린 제이비가 가족들 식탁 앞에서 막 기타를 막 치면서 목소리는 잭 블랙인데 나 뻑뻑거리면서 가족들이 막 기도하고 막 어머니는 막 아이고 제가 왜 저러지 막 형은 막 의아하게 쳐다보고 어린 제이비가 인상을 빡 쓰고 막 막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형대로 막 노래 제목은 키카프 키카프 테네이셔스디의 키카프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뭡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이 정도 소리 더 지려? 딱 좋아 이제 요 노래 선곡한 게 나는 이제 영화하고 노래 듣는 걸 둘 다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나오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은 그 내가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티네이셔스 뒤에서 그 딱 교차가 되는 거야. 아, 다 갖춘 거. 내가 잭 블랙도 너무 좋아하고 약간 이런 류의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 노래에서 딱 겹치는 거야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계속 보기도 했었고 뭐 음악도 약간 락킹한 노래나 이런 것도 뭐 옛날에 헬로윈이나 뭐 너바나나 뭐 그런지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었었는데 내가 되게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딱 겹치는 순간이 이제 티네이셔스 D인 거지.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 OST를 정말 계속 들었어. 이렇게 여기 나온 노래들이 대체로 다 좋은 노래, 그 내 그 취향에 맞는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 깨는 그런 느낌. 잭 블랙이란 배우를 너무 좋아하니까. 따라 불러봐. 따라 부를 정도는 못 되고. 왜? 아니 그렇게 어쨌든 자신이 없어 별로. 나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나 잭 블랙 힘내는 거. 뭐? 아니 이건 봐야 아는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스크로브로 나온 거. 애기들 태우고 막 이렇게 가면서. 애기들 태우고였나? 공고 같은 데서. 교장이랑 교장 끌고 나와서 데이트할 때였나? 아니다 애기들이다. 운전하다가 오해요 이런 거 있잖아. 나 그만 힘내냈거든. 연습했거든. 야, 연습까지 했어? 그거랑 터치미 너무 좋았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no touch me, babe. 바람 뻔뻔 이거. 아, 나 그거를 똑같이 할 따라 자신이 없어. 아, 실망이야. 아유. 그렇게 20대 때 좋아했으면 흉내도 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잭 블랙하고 잭 블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기 막 가슴 벙찰 정도로 좋아하는. 되게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아우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잭 블랙이 무한도전 나왔을 때도 버섯 발로 뛰어나오고. 막 그 영화에서도 막 그 옆에 아 그 카일인가 걔랑 원래 밴드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바나였나 그 메탈리카였나 오프닝 공연을 얘네들이 하기도 했어. 그래서 메탈리카였던 것 같아. 메탈리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 내한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이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근데 이 동일선상에는 주성치가 있단 말이야. 아~ 이 동일선상에 주성치가 있어. 주성치하고 오맹달 그 굉장히 좋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그쪽 사람인데 문제는 주성치 노래를 갖고 오자니 여기서 내가 들어볼 만한 노래가 없어. 왜냐하면 뭐 스탠바이미 뭐 너만이 할 수 있어 그거를 계속 부를 거야. 내가 아까 빵 터졌던 게 온유 생각했지. 온유 그게 갑자기 뭐를 쓰게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아 아니야 웬만하면 설기 월광보합이었나? 설리기원 때였나? 그때쯤이었을 거야. 거기 나온 건데 3장이 이제 막 거기는 반복이 코드잖아. 그렇지. 코드가 반복이 코드인데 그걸 하는 게 너무 아까 생각이 나서 너무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아까 밥 먹다가 주성치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 빵 터져갖고 그때 아마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봤을 거야. 나 좀 창피해서 사실 얘가 그 뭐냐 숟가락이랑 포크 놓는 그거를 얼굴을 덮고 한참 거의 한 느껴지기로 한 1분 이상을 막 웃다가 얼굴을 딱 펼쳤는데 울고 있어. 아 좀 민망해가지고 계속 웃으니까. 그래서 주성치가 있는데 주성치도 영화에 노래를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 여기서 가져와서 틀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여러가지 주성치 영화에 특히 노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잭 블랙에 비해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틀면 내가 너무 이미지가 그래서 너를 소개하는 음악으로 난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어서 그거를 그 소개했고 물론 접점이 되는. 그리고 키카프를 소개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집에서 속으로는 되게 반항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장남이고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그 뭐 집에서는 크게 티 물론 집에서는 어머니는 나를 쌍놈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뭐 싫은 얘기도 좀 직언으로 하고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편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나한테 섭섭하신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쌍놈 소리를 듣지만 내 속에 막 하는 거는 훨씬 더 개쌍놈이거든 그거보다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 이 영화 초반에 그런 나를 그런 카타르시스를 날려주는 그런 아, 개그가 섞인 그렇지. 반항하고 나가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성인이 돼 있어 헐리우드에서 딱 내렸는데 이제 성인이 딱 돼 있는 아 예술이다 진짜 그 이게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막 초반부터 나를 빠져들게 하는 그런 그런 거여서 이제 가져와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아 얘가 집에서 많이 억압받았구나 아이, 뭐, 왜냐면 노래 내용 자체가 난 락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건 악마의 음악이다. 꺼져라. 내 집에 있으려면 기도해라. 막 이런 식이니까. 아니야. 그게 나는 그럴 만한 그 의지가 없어. 아, 의지가 없어? 아,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끈기가 재능이나 끈기가 없다는 거지. 하고는 싶었는데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영화 속에서 잭블랙은 재능이 있어서 한 건 아니야. 재능은 있지. 재능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재능보다는 의욕이 더. 그렇지. 나는 그런 의욕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더 그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뭐 그런 약간 배경 설명이 될 수 있겠지. 아, 그래서 난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 들으면서. 잭 블랙은 뭔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거나 연기하는 표정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분출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온몸으로. 그 난 그 눈썹 막 입꼬리 막 좀 미칠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너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너는 아 그걸 되게 잘 참는 사람. 그렇지 그 동경 하는 사람처럼 동경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였구만. 컨트롤을 잘하는 건 아니야. 나도 잘하지는 못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억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오는 사람이지.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나도 나이 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 나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급적이면은 나도 되게 싫은 게 많으니까 남한테 피해 입히기도 싫은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 지차구에게 주차하기는 죽도록 싫고 근데 내가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넌 차를 이렇게 멀리 대냐. 나는 가다가 저기 자리가 없을까 봐. 멀리 대고 그냥 이중주차나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마땅 여기서 기회가 잡히면은 하고 내 불편을 좀 감수하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이래서 너랑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난 사실 되는 대로 사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내 속에는 네가 있거든. 그런 너의 그런 모습. 이거 멘트 좀 이상하다 이거. 내 속에 네가 있는 게 왜? 드라마에 나오는 멘트인데. 아, 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아, 그거 내 속에 네가 있어. 아니, 그 아니지만. 그래, 그러니까 내 속에는 너의 그런 작은 마음이 있어. 이것도 이상한가? 그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둘 다 노래를 하나씩 들었고 아 다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니까 어떤 호불호를 말하는 그런 저거는 아니네. 아직까지는 왜냐면 네가 들어보라고 했던 노래 중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한테 이걸 해보자고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던 게 왜 나이 이쯤 먹으면 맨날 듣던 노래만 듣게 되잖아. 맞아. 그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듣기에도. 근데 세상엔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힘없이 그렇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들었는 노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사무치는 클래식일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나의 클래식을 너에게 꺼내고 너의 클래식을 나에게 꺼내는 거지. 네가 아니었으면 안 들었어 나는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근데 그 영화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안 들었어. 내가 근데 느끼는 이거를 이 팟캐스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너의 모습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원래 이렇게 나잘난 내가 낸 데인데 생각보다는 포용력이나 호기심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런 거를 느꼈어. 아니야 그건 중요한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중요한 거 뭐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느 면에서든지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다거나 흥미를 느끼는 상대에게는 심하게 관대. 아~ 근데 뭔가 점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뭐든. 그래서 너가 재밌을 것 같았거든. 내가 찍고 까불어도 그냥 으흥 이러고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과거사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게 되는데 다 좋은데 어디 안 까지거나 깨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다 상관없는데 어디 까지고 깨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근데 그게 사소한 일이라도 벌어지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나는 셀카 찍는 건 별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어디 다치면은 찍고 싶은 거야. 아... 그걸 찍고 꼭 어디 기록하고 싶은 거야. 남겨놓고 싶은 거야. 약간 변태 같은. 약간 있는 거 같아. 왜냐하면 그게 재밌어. 그게 맨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나는 변태인 것이다. 자, 변태인 것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를.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좋아. 아, 이거 생각보다는 말이 잘 나오네. 난 이럴 줄 알았어. 어울리지 않아? 다 꺼져라. 여기서? 아니, 여기 있는 애들한테 다 꺼지라고. 내가 행진하면서. 앞에서 닭싸움을 하고 있네. 갑자기 쟤네들 전투의 전주곡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BGM이 된 느낌인데. 노우미였나? 베이스먼트 잭스의 You Don't Know Me. 이건 어떻게 들으셨을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반항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반항으로 똘똘 뭉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반항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이제 은희경 단편 소설에 있었나? 은희경 단편 소설 중에 짐작과는 다른 일들. 짐작과는 다른 일들. 몰라. 그런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 거의 필수 불가결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한단 말이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시각으로 너 저번에 이랬는데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기 생각이나 주관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어쩔 때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생각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날 모르는데 나를 판단을 하간다거나 그런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반항 플러스. 비슷할 수도 있겠다. 맞아, 내가 이 노래 들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딱 그거였거든. 자기소개를 하라 그럴 때 한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오히려 적었는데 한 20대 후반 이 정도쯤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아, 너 같은 스타일 잘 알지 막 이런 식으로. 볼륨을 좀 더. 더? 아니야. 올려? 좀 올려. 약간 너 같은 스타일 알지? 너 이럴 때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너무 꼴비 싫은 거야. 아니 뭘 한다고 이 난리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의 맞췄네. 딱 진짜 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런 약간 모르겠다. 지금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도 많이 점잖아졌단 말이야. 그렇지. 머리를 막 요란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그래서였는지 그때 막 그런 오해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받았어. 근데 사실 나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딸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친구들한테는 다정하고 뭐 남자친구 앞에서는 애교도 부리는 그냥 그런 평범한 애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노래를 막 들을 때쯤에 만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좀 어리긴 했어 나보다. 나보다 다섯 살인가 어렸어. 근데 어느 날 걔도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좋았던 게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려심 넘치고 이렇게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지. 그치. 왜냐면 누가 보기에도 내가 겉모습이 거칠었으니까. 네. 그냥 걔 들으라는 식으로 걔 만날 때마다 내가 이걸 흥얼거리고 다녔어.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헤어지긴 했지만. 만날 때마다 흥얼거렸으면 대충 눈치는 채.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노래 좋아해? 막 이러길래 아 그냥 요새 꽂혔어.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걔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고. 헤어질 때 했지. 그래서 자기 소개에서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나는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가 있. 겪거나 겪어왔거나. 그렇지. 근데 사실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물러 터지고 맨날 집에서 혼자 울고 이런 인간인데 세게만 볼라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사실은 근데 세게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 세게 세거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봐줬으면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본다는 거에 상처도 받았고. 그리고 베이스먼트 잭슨은 아마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아티스트일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앨범을 한두 장, 뭐 많아야 두 장, 세 장 정도를 내가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다 들으면서 그걸 계속 돌려들으면서 좋아하고 이런 일은 많이 있진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 앨범은 3개 정도를 그렇게 듣거든. 지금도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더 싱글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앨범 내면서 냈던 싱글들만 쫙 모아가지고 2개짜리 2CD로 나온 앨범이었는데 그걸 내면서 신곡을 2개 정도 끼워 넣어가지고 넣은 것 중에 이 노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의 노래는 대체로 이런 식이야? 약간 베이스먼트 잭스? 베이스먼트 잭스가 영국 전자음악 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별로 들어본 적 없어. 광고 음악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나의 저거는 듣고 기억을 못해 잘. 아 그래?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 한번 좋다고 생각해서 들었던 노래를 웬만큼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바에야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라도 이렇게 알아내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지나가다가 어디서 노래가 나왔어. 그럼 들어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으면은. 근데 이제 사실 노래라는 거는 처음부터 꽂히는 노래가 있지만 계속 들어야 좋은 노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노래는 이제 계속 들어야지 어떻게 기회가 나한테 닿는데 기회가 안 닿는 경우에는 이제 아티스트나 이렇게 좀 찾아내기가 어렵지. 나는 베이스먼트 잭슨은 그런 경우였어. 내가 약간 CF에 나온 노래는 아니었는데 뭐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짤막짤막한 그런 꼭지들이 많은 그런 거 하는 거 중에 어떤 얘기의 타이틀에 이 노래가 걸렸어. 이 노래는 아니고 이 사람들 노래가 걸렸어. 근데 내가 듣고선 장난 아니다 완전. 그렇지, 좋은데? 가끔 그런 식으로 꽂히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게 그 뒤에 어떤 광고에 나온 노래를 듣고 이거 뭐지? 이랬는데 그때쯤에는 내가 굉장히 음악을 미친 듯이 들을 때였어. 막 파고 또 파고 학구열이 있었던 문어발처럼 끝없이 확장되던. 근데 그때 먼데미츠루라는 일본 여자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먼데 미츠루가 베이스먼트 잭스랑 같이 작업한 게 있었어. 그래서 미츠루 언니가 이런 노래도 했네 이러고 딱 봤는데 그게 이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그래서 유레카 찾아냈다. 그렇게 이건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찾아냈으면 더 그게 있었겠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4번 정도 왔으려나? 지산 1회 때 왔었고 그러니까 유럽 그쪽 전자음악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쪽에 보면은 남자 듀오들이 되게 많거든. 그 계통에서 제일 유명한 건 뭐 다프트 펑크 또 남자 둘이고, 올해 지산에 온다고 내가 좋아했던 디스클로저도 남자 둘이고 베스먼트 잭스도 남자 둘, 뭐 그루브 아마다도 남자 둘, 되게 많아. 뭐 그 뭐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 많았던 저스티스 걔네도 남자 둘이고. 그렇네. 의외로 남자 듀오가 되게 굉장히 많아 전자음악 유럽 쪽에서.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EDM 나 담배 안 남죠. 나 담배 없다? 이쯤에서 그럼 나가 사오자. 나가 사와야겠다. 여기서 끊고.